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품을 보는 게 제일 재밌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었는데, 블로그에는 아까 잠깐 하이 얘기를 했듯이 제품, 하드웨어적인 걸 채우는 것들은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면은 콘텐츠죠. 콘텐츠 때문에 요즘에 난리가 난 게 하나 있었었죠. 아, 괜히 이거 트위터에 올리셨다가. 아, 여러분 자유로워요? 아, 맞아. 저도 그 얘기 들어보고 싶었는데. 네. 아, 성원이 요거 얘기 한 번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해보다가 이번에 컨텐츠의 가치라는 그런 단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정인을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왜냐면 저희가 업체를 얘기하는 것하고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니까요. 그럼요. 네, 유명인이 심지어 그 사람은 자신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대중들한테 굉장히 정도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어떤 지금 모습을 그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양반론으로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뉘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된다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된다가 아니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당히 봐줘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알지도 못한 채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그 컨텐츠는 결국 우리도 지금 혼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무 뭐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많았어요. 제가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계속 어떻게 더 옹호하는 입장에서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아무튼 예,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저는 이제 그 사태를 보면서 솔직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뜨려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히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흔한 말로 우리 젊었을 때 되게 이제 뭐 OS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는 관계는 또는 일단 써야 되는데 뭐 정확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솔직히 라이센스라는 거를 이제 좀 뛰어넘어서 일단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내게 되고 그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는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다시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컨텐츠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는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으시고 요새는 이제 기획자도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테지만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서로들은 이제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조금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우선 글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걸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걸렸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지켜봤었는데 원래 빈틈이 없을 순 없어요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그것들을 보이게 되면은 그걸 좀 너무 부각시키려고 한 게 또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거 절반. 물론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또 민감하고 남의 저작권을 더 지켜야 된다라는 말에도 공감은 합니다. 네, 저도 저작권자잖아요. 네, 그럼요. 아무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책을 쓰고 있고 제 책이 만약에 무단 복제돼갖고 뭐 돌려 건드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즘엔 좀 생각이 달라요. 요즘엔 땡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내 걸 보고 싶다니.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음악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근데 생각은, 시스템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사회 전반적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개인의 잘못으로 좀 몰고 가지 않나. 그 개인이 자각해야 된다는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돈 주고 다운받았다. 이게 왜 불법이냐. 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웹하드에서 받았을 수 있겠죠. 또 추적은 못 해봤으니까. 네. 근데 웹하드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불법의 원상이라고 한다면은 웹하드를 더 많이 규제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근데 그쪽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한다라는 토렌트부터 시작해갖고 떠들기만 하는 거지 제대로 된 제재를 한다라든지 선도하는 걸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웹하드 계속 문제가 됐었던 그거였었죠. 그럼 도대체 이 팩트만 봐서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불법이 아닌 걸로 기사에서는 나왔었죠. 블로터에서도 네, 나왔었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인 그거예요. 웹하드에서 테이큰 3를 내려받았는데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많은 사람들은 불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작권법에서 나오는 거에 따르게 되면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나만 보는 건 괜찮다는 거죠? 예, 정확히 저작권법 30조 읽어드리면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에 사용해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바뀔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영화 다운받은 다음에 성우님이랑 같이 보려고 저희 집에 오세요. 우리 친구들끼리 비교하면서 보자.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고요. 저희들 들리는 히어로에서 한번 모여서 IT영화 관련된 거 재밌는 거 보고 토론하시죠. 해서 20명 모아갖고 무료로다가 돈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사실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사적 복제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네. 그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례를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고 현재로서는 뭐였었냐면요. 업로드는 불법이에요. 네, 업로드는 확실히 불법이죠. 근데 다운로드는 안 되는 거죠. 다운로드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로드에 대해서 처벌하기 시작한 거는 다운로드한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법 네, 원론적인 부분을 더 봐야 되겠는데, 그니까, 이게, 업로드는 자기의 정확한 의지가 있는 거고, 다운로드인 경우에는 어떤, 자기가 어떤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터치를 못하게 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업로드와 다운로드 둘 다 이제 뭐 잡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법의 속성상, 일단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한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로드만 문제를 삼는 거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원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니. 그게, 그, 뭐, 정상적으로 루트로 어떤 컨텐츠를 받아서 쓰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이고요. 왜냐면 그 컨텐츠를 저작하신 분들한테 그 가치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실 해야 그게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게 어떤 불합리한 과금 체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소비를 해야 그분들한테 뭔가 단돈 1원이라도 갈 텐데 그런 걸 피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카피라이프트라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복제가 그 너무 막혀 있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의 제재가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지구의 역사의 발전에 복제가 얼마나 많은 힘을 줬는데 이거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거를 차단하고 그걸 강제화하고 막아서 그게 과연 지구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뭐 이런 식의 이론도 있고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물론 그 카피레프트는 IT 쪽, 소프트웨어 쪽에도 되게 많죠. 그거, 카피레프트라이트 쪽에 그쪽도 상호 논쟁이 되게 심한 분야예요. 그 GNU 쪽도 있고, 뭐 카피레프트를 지향하는 그런 그룹도 있을 정도로 리눅스도 그렇고. 그런데 제 일단 생각은 뭐, 네. 저작자한테 적절한 저작에 대한 결과가 어떤 금전적이든 뭐든 전달될 수 있는 쪽으로 소비할 수 있게 패턴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그게 저도 방법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도 드네요. 원래는 비디오 대여 시장이 합법적이냐 안 합법적이냐라는 얘기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비디오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컨텐츠 이용료나 구매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시장이었고, 그거에 이제 다음으로는 DVD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DVD 시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VOD나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시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사장이 되긴 했는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DVD 한 장을 샀을 때그한 장을 가지고 대여해주는 그 곳이 과연 합법적이었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잘 모르겠다. 왜냐면요, 그거에 그 비디오 대여 사업에, 그러니까 미국도 대여 사업은 대단히 큰 시장이거든요, 미국 자체도. 그렇죠. 네. 예. 그쪽은 그 대여 시장에서 나오는 비용이 저작자한테 되게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법이, 그러니까 흔한 말로 지금 서비스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이 못 따라가고 먼저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또는 이게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한 것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랑 저작권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이거를 판단하고서 이게 위법일까 아닐까 이거를 말하는 건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음반이랑 책을 좀 예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 좀 시끄럽기는 한데, 도서관을 예로 들면은 책은 저작권이 분명히 저자한테 있고 출판사한테 있죠. 근데 도서관을 보면은요, 국가가 책을 사요. 그리고서 일반인들한테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빌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저작자한테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도대체 뭐냐?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 이것도 참 논란은 많았었어요. 도서관이 많아줘야 되냐, 아니어야 되느냐. 근데 도서관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가지는 책이 정말로 안 팔릴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대량으로 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들이죠. 근데 음악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만약에 책이나 영화랑 똑같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의 음악을 삽니다. 다운받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줘요. 이건 괜찮을까? 안 되잖아요. 네. 노래방에서 우리가 노래만 불러도 그 음원에 대한 게 측정이 되어 갖고 수익이 들어가게 되고, 노래 스트리밍으로 듣기만 해도 수익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반 시장은 어느 정도는 수익 배분이 될수 있도록 체계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영화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보호가 정말 필요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시스템적인 것들이 합법적인 걸 많이 올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역시 우리나라도 넷플릭스랑 저기 플로우 빨리 들어와야 돼. 내가 보기에. 저 왜 얘기 그러세요? 점점, 네,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한번 언급했었던 그 IPTV, 정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네. 쪽에 발전을 하고, 지금 누구든지 쿡TV나 아니면은 그 LG 거 쓰나라든지 SK 거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많이 오게 된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IPTV가 이번에 UHD TV에 좋은 컨텐츠, 아니, 컨텐츠가 아니라 저기, 견인차가 될 거라는 측면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잡스가 그 아이튠즈를 오픈한 이후에 음악 시장이 복제가 많이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스트리밍이라는 네. 그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복제는 아니잖아요,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그리고 플레이 된 만큼 돈이 나가는 거고. 근데 미국에 지금, 우리는 항상 미국에 한 1.5에서 2년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후행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한국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뭔가 타이밍이 온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럼요. 최근에 보니까 그 구글의 구글 앱스토어, 구글 스토어에 가면은 이제 지금 빅히어로 6도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걸로 집에서 영화 보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크롬캐스트 꽂아가지고 그냥 끄어서 영화 보시는 분도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 어차피 식구 다 모여서 보면 만 원 내고 식구 네 명이서 다 보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뭐 TV도 집엔 TV도 나날이 커져가고 그리고 뭐 사운드 반이 뭐 이렇게 가지고 음질 좋은 그 풀이 좋은 것도 이제 밑에 깔아놓고 쓰시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는 가정에서 스스로 그냥 돈 내고 쓰는 이런 게 또 점점 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운로드 건 이제 복제 이제 다운로드 건은 지금은 시끄럽지만 한 1, 2년 정도 더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고 싶으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네.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미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 네.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비스들은 우리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솔직히 밀크라는 앱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어떤 벤처 기업이라고 해야죠. 아니, 벤처 기업에서 비트라는 앱을 냈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비트라는 앱을 잘 쓰고 있는데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기획자를 칭찬해 주고 싶은 게 그 KBS의 실제 라디오를 그 비트를 통해서 재송출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KBS의 그런 라디오를 우리가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팟캐스트로 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저작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이제 처음에 듣다 보면 내가 이제 빼먹은 방송을 듣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듣게 되는데 음악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는 자신들이 라디오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실제 KBS 라디오에 음악을 자기네들 저작권을 지불하는 것을 넣어주고 실제 라디오 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이제 송출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실제로 내가 이 음악 좋은데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고 실제로 이제 애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튠즈 라디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잘 레코멘드만 해주면 오히려 음악 시장의 콘텐츠 구입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시장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적인 측면에서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PTV로 이제 구매해서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해서 봤을 때 점점 더 이제 고화질의 정제된 콘텐츠로 볼 수 있다는 시장 때문에 점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저작권을 뛰어넘어서 서비스의 기술력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저작권을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콘텐츠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콘텐츠 가치가 이제 서비스의 기술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다 콘텐츠를 더 활발하게 구매하고 활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곧이 아니라 이미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계속해서 뭐 저작권에 대한 얘기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다시 한번 좀 오프라인 쪽으로 와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2월 25일이었는데 우버 아시죠? 네. 네. 우버에서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우버 X를 무료 전환을 선포해버렸죠. 혹시 우버 택시 타보셨나요, 두 분? 타보진 않았는데 서비스가 네. 두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네. 아직 그 서비스 두 개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한번 좀 다르긴 했었지만 좀 얘기드리자면 우버 X랑 우버 블랙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 우버 블랙은 그 고급 택시, 한마디로 모범 택시와 같은 좋은 차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버 X는 아주 안 좋은 차가 오질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차. 일반적으로 탈 수 있는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도 우버가 한국에 런칭을 하면서 그 쿠폰처럼 포인트를 줘가지고 조금 무료로 탈 수 있도록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불법이 아니다 문제가 많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하고 좀 대립을 많이 했었었죠. 네, 맞죠.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파라치를 뭐 하기도 했었죠. 신고하게 되면 보상해주겠다. 게다가 2015년 8월부터는 이거하고 좀 결부시켜서 예약 전용의 택시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네, 지금 카카오 서울... 택시도 나왔죠. 네네. 카카오 택시도 나왔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택시를, 아니, 저는 몇 번 타봤습니다. 아는 분들이 태워주셔가지고 타봤는데, 네. 편하긴 편해요. 편하다라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하긴 한데, 배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면으로 해서 전화를 하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쑥스러워지고, 점점 문자나 활자로 이야기하는 게 좀 많아지잖아요. 네. 폰으로다가 뭔가 하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거랑 아주 잘 맞물리는 거죠. 우버 같은 서비스들은요. 길거리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할 때 미리, 다 지정을 해갖고 만날 수가 있고. 이 무료가, 그 우버 서비스가 한국에서 조금씩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 불법이다 보니, 계속 이슈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불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버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25일날 오후 6시에 속보가 터진 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버 X 서비스를 블랙이 아니라, 무료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지금 블랙은 공식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파라치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 뭐 벌써 예비로 잡아놨던 금액이 서울시에서 다 소진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그 우파라치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까지도 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죠. 그 지금. 우버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벌금 내게 되면 우버에서 내게 주겠다고. 아 진짜 돈 많은가 봐 걔네. 네. 그래서 돈 이제 엄청 많죠. 기업 가치가 45조짜리니까 이게. 45조. 45조.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45조예요. 네. 그래서 웃기는 말이 나오는 게 그 거대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버를 보고서. 아. 스타트업인데 벌써 거대화가 됐어요. 기존의 생태계를 좀 파괴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틈새를 노려봤고 나왔고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유 모델이냐 그것도 생각하는 거는 큰 것 같아요. 요즘에 공유 경제로 나왔던 서비스들이 다 그 논쟁에 휘말리고 있어요. 그 커지면서 공유 경쟁이 많이 에어비앤비도 그 너네 부동산 사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써놓은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법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서비스의 그런 편리성,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서비스에 인해서 뭔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의 문제로서 인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접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DVD를 공유하거나 비디오를 공유하거나 결국은 이제 스트리밍 된 거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IPTV로 컨텐츠를 사거나 다 비슷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버는 제가 봤을 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명백히 잘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의 서비스 개발 속도를 너희 나라 법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간다.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이고 니네가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약간 불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만큼 좀 미움을 받는 게 아닐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미움받는 나라도 꽤 많죠, 지금. 그럼요. 기존의 서비스를,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주시던 어떤, 이렇게 보면 연합체지만, 여기 근소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편승을 하는 개념이 되죠. 왜냐면 생계를 책임지시고 계시고, 그 흔한 말로 서울시는 택시를 더 이상 택시기사를 늘리지 않는 이유로, 택시기사 라이센스가 억 단위로 제가 거래된다는 얘기를 한 6년 전에 한번 기사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버에 이제 기사님들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거긴 또 진입 장벽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누구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어느 누구는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스타트업이니까 아이디어 좋고, 무조건 다 허용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버라는 서비스 말고 이제 기존 여객 운수업과 같이 그 여객 운수업을 도와주는 형태의 이제 뭐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리모텍시라고 해서 이제 또 진짜 우리나라의 벤처에서 이제 펀딩을 맞아요. 받아서 만든 예, 그 택시들을 예약해주는 서비스가 또 생겼어요. 이제 실제 기사님들이 이 서비스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기사다. 그리고 이제 그 택시의 예약을 원하시는 승객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하면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약간의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인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기존에 법하고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하고 잘 연결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말로 때려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왜냐면은 그 우버가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되면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그 기사들의 태도나 차의 상태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개인이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관리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기사들도 자기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그 승객을 대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한테 타격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대로 우버가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참 그것도 애매해. 왜냐면 그 가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버를 이용했느냐에 대한 그 가치가 지금 택시나 그런 운수하시는 분들에 확실할 때 이전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실 그걸 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좀 어떤 사람 잘 쓰는 사람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나는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어? 정말 내가 왜 다시 저 책, 이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잘 쓰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쓴 건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 서울시도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네,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 그 다음에 어느 누구 하나가 너희는 못 따라오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갈 거다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공론화시키고 서로 합의점을 찾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음악 시장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음악 저작권자들이 처음에 뭐 벅스나 여러 가지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거 갖고 우리는 도저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이미 지금은 누가 CD를 사느냐 오히려 그 매체가 더 불편한 것을 이제 서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음반 시장이 새로운 형태의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저희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얘기하면 저는 어느 순간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 네, 요즘에 그런... 현지에서 시작하고 있는 건 아시죠? 뭐.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로 인해서 기존 시장화와 이렇게 좀 협의점을 찾아서 좀 다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누군가는 돈에 욕심이 나고 그 돈에 욕심이 나는 것만큼 또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참 모두가 다 합치돼서 같이 득을 보는 방향으로 가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상했던 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새로운 서비스들, 스타트업들이 했던 것들은, 그, 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대상이 됐던 건 대기업하고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글로벌 정말 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에서 살아남아서, 우리한테는 영웅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었죠. 애플이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우버의 대상을 보게 되면은, 자영업자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 네. 택시라고 있는, 뭐, 모범 택시, 우리는 일반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택시라고 있는 분들이 아주 영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사분들은 일단은 영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지금 현실인데, 우버 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유배 택시로, 정말 그것만으로 현재 밥벌이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부업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이제 밥그릇을 뺏기게 되는 생존의 문제이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버, 두 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우버가 제일 처음에 국내에 들어올 때는 택시 쪽이랑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봐요. 무료 서비스 기간은 일단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우버 X를 탈 수 있는 거는 최대 3만 원 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고서 3만 원만 넘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회까지 탈 수 있어요, 개인이. 엄청난 거죠, 사실상. 저희가 저희 집이 용인인데, 서울 나갈 때, 맞으면 그냥 우버 타고 다니면 돼요, 3천까지. 그럼 도대체 이걸 왜 했느냐.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료죠. 그러니까 정말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우버 운전하는 기사들한테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우버한테도 돈을 준다 그래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준다고 합니다. 더 준대? 예. 이러다 보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많이 불러주세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는 어차피 기사들한테는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불법은 맞다라는 얘기로 좀 나가기가 시작했죠. 분석하시는 분들 의견에 따르면은 결국엔 이거 마케팅이다. 그렇죠. 전 세계도 아니고 서울이랑 인천에서만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여기다 그 정도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적인 의미가 더 크고 우버에서도 밝힌 게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서울시하고 이제 원만한 합의 테이블로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두 번째는 운전자는 자기네들이 보호를 해주겠다.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버가 머리 잘 쓴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우버 진짜 머리 잘 쓴 거예요. 왜냐면 참 애매해. 그 돈을 사용자한테 안 받겠다는데 그걸 딱히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기사들이 돈을 받는다고 그러지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그쵸? 참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머리는 잘 썼지만 총알이 없었을 때 이게 머리를 잘 쓴 건가라는 생각은 또 해보게 되네요. 아니죠. 지금은 총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총알이 많으니까 잘 썼다는 거죠. 없었으면 보자네. 나는 관대한데 뭐 바꿔주는 거지. 모르겠어요. 총알이 뭐 떨어질까 그냥. 사람들의 이미지가 얼마나 그 우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면은 쓰는 사람이 늘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만큼 일정 기간 동안은 돈을 투입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시장이 이게 골 때리는 시장이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되게 별거 없는데 뭔가 이상한, 여기서 뭔가 잘 돼야 딴 데서도 더 잘 될 것 같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해보려고 그래, 우리나라 가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한국 시장이 글로벌에서 레퍼런스급으로 지금 인정받은 것은 여러 개 있잖아요. 일단 모바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파급 속도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 가면은 인구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오프로 갔을 때. 온라인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오프로 가면 너무 사람 수가, 그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버 같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사업들은 참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좀 달라요. 에어비앤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얘기고 우버는 그 나라의 국민의 숫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참 우버 같은 서비스가 한국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저렇게 돈을 막 넣겠다는데 써줘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저희가 오늘 뭐 100분 토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다수는 우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성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택시에 대한 불신들 그리고 본인이 쓰는 것들에 대한 편의성 이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트렌드가 이미 와버렸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기존 생태계들의 파괴는 여기저기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택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버, 택배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운송수단이라는 거 해서 다 할 거예요. 모든 게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택배 같은 경우에 저희 집에서 딴 데 보내고 싶은데 GS를 안 쓰고 딴 데를 안 쓰고서 그냥 근처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가서 맡겨요. 갖다 줘.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역차에 갖다 주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해주세요. 뭔가 네, 상상하는 것들이 우버 비행기도 나오지 않을까? 우버 드론. 그러니까 우버 비행기 태워줘서 개인 비행기로 날라가죠. 가능한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IoT라든지 IT라든지 하던 게 어떤 분들한테는 나랑 관련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운송업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나하고 관련 없는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시작된 파급력이란 변화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촉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런 서비스. 네. 그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천매 단초를 누가 트느냐인데, 공유 경제라는 단초를 누가 텄느냐인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얘네들이 스타트를 에어비앤비랑 그러니까 제일 유명하잖아요 얘네들이. 네. 얘네들이 터면서 공유 경제를 사업 모델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어요 주변에도. 좀 그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이 현생 상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시면 되게 힘드실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공유 경제인지 아니면 그 공유 독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015년도 3월 1일에 녹음을 한 방송이 3월 2일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 들어주실 시간은 제가 수요일 정도에 올리게 되니까 수요일 정도에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오늘 저희 얘기가 좀 길어져서 아마 1부하고 2부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좀 대문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들도 있을 거고 좀 헛갈리시는 내용들도 많으실 텐데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혹 질문 던져주시면은 저희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원님, 저희 2시간 좀 넘게 함께 했는데. 아, 그렇게 됐나요? 네. 시간 금방 갔죠? 2시간 갔다, 예.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드셨죠? 아, 뭐, 좀 매물을 좀 적어놨긴 했어요. 일단, 네네. 저도 원래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흔한 말로 이렇게 카페 가서 아니면 또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남들이 네.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부담도 되지만 네. 오늘 오히려 거꾸로 전자기기를 딱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했는데 약간 주제가 무겁지 않았나라는 걱정도 솔직히 됩니다. 저희 오프에서 만나서 녹화할 때 오세요. 전자기기는 보여드려야지. 얼굴로만 하면은, 목소리로만 하면 이 설명이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네. 아, 저희 정원님은 그, 저희가 딱 원하는 게스트죠. 지식도 많이 해박하시고, 일단 저희를 긴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여쭤볼 것도 참 많기 때문에, 자주 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뭐, 불러주시면 영광이고요. 솔직히,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불러주시면 언제 또 나와야 되나 고민하게 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상품 좀 드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제가 봤는데, 우사여지? 정확히 우사여지라는 님께서, 저희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와, 팟빵 게시판. 길게 남겨주셔서, 제가, 감동의 눈물로 읽을게요. 네, 나도 가서 봐야 되겠다. IT 기술이나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들리는 히어로즈의 다양한 서비스와 이슈를 소개해줘 유익한 내용을 많이 알 수 있어 좋아요. 새롭게 히어로즈 팟캐스트에서 찾아가는 히어로즈를 통해 다양한 기기들의 리뷰도 있어서 사진으로만 듣고 그리고 신기한 기기들을 직접 영상으로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에 네오 팬 리뷰를 듣고 구매를 해서 샀어요.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우사여진님께는 제 신간 디지털 정리 기술을 꼭 답글로 다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방송 듣고 계시면은요, 저희가 연락이 좀 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 쪽 게시판이나 아니면 저희 쪽 그 메시지로다가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배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3월 1일에 녹음한 12번째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성우님께서 아서 클라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분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마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희 행아웃으로 녹음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상은 예전 방식이었으면 팟캐스트를 항상 만나야 됐었습니다. 만나서 녹음을 해야 되다 보니 서로 시간을 짜야 되고 대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봤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질을 버렸고요. 네, 음질을 버리니까 편해졌고요. 그리고 만나는 걸 버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저녁 잠깐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본을 써야 된다. 정말 진행을 그 라디오 방송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좀 욕심을 버리게 되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을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요,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해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일들, 마법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 2015년도 벌써 2월달 지나가고 3월달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올해 소망하시는 것들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